간절하지 그치 비록 날 대신해 무조건 같은 녀석이 나타나도 눈을 감고 느껴도 그 녀석과 절대로 비교 안 돼 못해 지금 못해 대체 그 눈빛이 뭔데 대단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럴 수 없어 넌 내 거니까 앞으로 뭘 더 보여줘야 되는 거야 경험으로 봤을 땐 없으니까 당장 여기서 정리해 아님 나를 믿고 갈래 오늘은 더 친한 내가 뿌린 물감 끝이 보이지 않아 나의 떠오르는 영감 나를 받아들여 Ladies looking good, pretty faces 때때로 show off, 계속만은 turn on 세상의 중심 하나 S generation Excuse me, 내가 조금 앞서갈게 Expect XY가 따라할 수 없게 뜨겁게 새로운 걸 원해 one more 원한다면 소리 질러 scream for more Ever since this kid hit him feel like this before 모두 즐겨 breaking out like 3, 2, 4 뜨겁게 새로운 걸 원해 one more 원한다면 소리 질러 scream for more Get down. Get down. It's okay, relax down.